HUBS。오늘의우리에게안녕하세요하구여러분길을걷다가우연히라디오를들으신분들도앉아서쉬다가우연히라디오를들으신분들도모두안녕하세요어느덧학교를알록달록하게물들였던봄이가고햇살이뜨겁게내리쬐는여름이성큼다가왔습니다그래도날이더워졌다는건종강이다가오고있다는거겠죠다들방학때여행계획은세우셨나요저희과는다음학기부터현지학기제라는걸해서해외에서한학기동안학교를다니는게있는데요저는이방송국활동때문에안가고다른동기들은다간답니다갔다오면남자동기들은다군대를가고요이번학기가남자동기들이랑같이학교를다니는마지막학기입니다그래서마지막추억쌓으러방학때다같이여행을다녀오기로했어요새학기로만났던게엊그제같은데벌써마지막이라니시간이참빠른것같습니다다른동기들은전역하고다시학교를다닐텐데저만군대를다녀와서같이학교를못다닌다는게조금씁쓸하고아쉽네요임재범의이밤이지나면오늘은우리의작별에대해이야기를해보려고합니다만남이있으면언제나헤어짐도있는법이죠특별한약속이없어도편하게매일보던동기들도졸업을하고나면약속없이는만나기힘든사이가될거예요영원히헤어지는건아니지만그래도조금아쉽고섭섭한것같습니다저의첫작별은중학교졸업식이었던것같아요저는시골에서학교를다녀서지역에중학교가하나밖에없었어요그래서초등학교친구들이전부중학교친구들이랍니다어차피중학교에서다시만나니까초등학교졸업식은딱히슬프거나하지는않았던것같아요오히려지긋지긋한초등학교를떠나교복을입는중학생이될생각에설렘이가득했던것같습니다그런데초등학교말고고등학교가없어서중학교를졸업하면친구들과뿔뿔이흩어져야됐어요 거의 10년을 함께했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슬프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희 중학교 졸업식은 조금 특별해서 졸업생들이 다 같이 무대를 준비해서 올리고 2학년 후배들도 선배들을 위해서 무대를 준비해요. 2학년 때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무대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막상 졸업할 때가 되니까 그 무대를 준비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다가 우는 친구도 있었답니다. 당연히 졸업식 날 무대에서도 다들 엉엉 울어서 노래도 제대로 못 부르고 끝이 났어요. 해점을 오는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엔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속향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며.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방금 듣고 온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중학교 졸업식 날 불렀던 노래예요. 지금도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면 중학교 생각이 나서 가슴이 조금 뭉클해진답니다. 여러분의 졸업식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평생 학생이고 싶었어요. 그냥 지금 친구들과 평생 특별한 걱정 없이 함께 놀고 싶었달까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졸업식이 슬프기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슬픔과 이제 성인이 된다는 해방감과 뚜렷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한데 모여서 복잡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가장 복잡미묘한 작별은 바로 군대에 전역할 때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고 전역날만을 기다려왔는데도 막상 전역날이 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1년 반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 헤어지고 아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막상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대장님께 전역 신고를 하고 간부님들께 인사드리고 위병소 앞에서 중대 사람들이랑 헤어지는데 시원섭섭했어요. 위병소를 떠나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군대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었고 같이 축구하고 농구하고 놀고 같이 고생했던 것들도 추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갈 거예요. 토이의 뜨거운 안녕. 작별에는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걸, 더 많은 추억을 쌓을 걸, 더 잘해줄 걸 등의 후회가 남죠.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 법입니다.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잘하자고요. 지금은 부모님과 떨어져 산 지가 오래돼서 혼자가 익숙하지만 처음 부모님과 헤어졌을 때는 꽤나 쓸쓸했답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던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 오면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있고 심심하면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TV를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게 소소하지만 큰 행복이었습니다. 가끔 방에 혼자 누워있을 때 사무치도록 외로울 때가 있어요. 텅 빈 집에 나 혼자 있다는 사실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을 나와서 살고 계신가요? 언제까지나 부모님과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봅시다.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분명 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Early morning, there's a message on my phone. 딘 루이스의 How Do I Say Goodbye. Please come home. I fear the worst. How could you leave us all behind? There's so much to say, but there's so little time. So how do I say goodbye? Someone who's been with me for my whole damn life. You gave me my name and the color of your eyes. I see your face when I look at mine. So how do I say goodbye? When I couldn't, you always saw the best in me. Right or wrong, you were always on my side. But I'm scared of what life without you's like. And I saw the way she looked into your eyes. And I promise if you go, I will make sure she's alright. So how do I say goodbye? Someone who's been with me for my whole damn life. You gave me my name and the color of your eyes. I see your face when I look at mine. So how do I say goodbye? And there's no way you could ever let me down. Gonna steal some time and start again. You'll always be my closest friend. And someday we're gonna make it out. Just hold the light. Just hold the light high, high. So how do I say goodbye to someone who's been with me for my whole damn life? 그들은 그들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 혹은 책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랍니다. 하지만 오늘은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볼까 해요. 바로 책꽂이 한 구석에 꽂혀있는 여러분의 졸업앨범이요. 다들 졸업앨범 어떻게 찍으셨나요? 저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계곡 놀러가는 컨셉에 맞춰서 찍었습니다. 저희는 학교 옆에 있는 공원에서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수영복, 돗자리, 고기, 수박, 라면 등을 챙겨가서 물놀이 컨셉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몸도 다 물로 적시고 직접 고기도 구웠고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친구들이랑 구운 고기랑 수박도 같이 먹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뭐 그렇게까지 했나 싶기도 하지만 졸업앨범을 보면 나름 잘 나온 것 같아서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추억 아니겠어요? 고3 때는 졸업앨범 촬영이 몇 없는 빅 이벤트라 정말 재밌게 보내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앨범을 보면 이때 재밌었지 하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랐어요. 여러분의 졸업앨범은 어떤가요? 마지막 학창시절이 담겨있는 사진들을 보면 추억이 새록새록 하신가요? 못 나온 사진도 있고 웃기게 나온 사진도 있지만 그래도 추억이 가득 담긴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내 사진, 그리고 친구들의 사진을 보면서 웃음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그립기도, 슬프기도 한 미묘한 감정들을 들게 하는 책이죠. 015B의 이젠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웃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랜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오늘은 작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들 어떠셨나요? 작별은 언제나 슬프지만 방금 들은 노래 가사처럼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닌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갑자기 왜 인사를 하냐고요? 이번 라디오가 오늘의 우리에게 마지막 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작별을 할 때가 됐네요. 매주 수요일마다 재미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첫 번째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처음을 주제로 대본을 쓰면서 설렘이 가득했었었는데 오늘은 작별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움이 가득하네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가끔 저희 라디오가 그리우시다면 한대방송국 홈페이지를 들러주세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준비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재미가 됐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준혁, 기술 백다연, 그리고 PD 한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